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본격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사단의 그 시험을 우리가 12절부터 13절에서 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복음으로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의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마주하는 기적,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새 교훈,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가르침, 그 말씀으로 귀신이 쫓김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귀신이 쫓김을 받는 그 사건 뒤에 이제 29절에서는 뭐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고치고 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이러한 기적들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어떤 단순히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그분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를 사람들을 놀래키셔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일으켜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끌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믿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자,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귀신을 쫓아낸 그런 기적으로 여러분들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이란 것,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귀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귀신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있냐? 뭐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면서 아예 무시하고 사는 거죠. 또 하나는 귀신을 정신 이상자로 보는 겁니다. 귀신 들리면 막 귀신 들리고 축사하는 어떤 영상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막 헛소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아 귀신 들린 건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소위 축사라는 것을 통해서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흔히 우리 특별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냐 아니면 진짜 어떤 귀신이 역사한 거냐 이런 어떤 논의를 하는 걸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멀쩡한 우리는 과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과연 귀신 들렸다고 할 수가 없냐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반발심이 막 일어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까지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 하고 있는,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마귀다 라는 얘기와 똑같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들었을 그 엄청난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예배 나오고 이 오후 시간, 황금 같은 이 오후 시간에, 일요일날 오후 시간에 와서 졸음을 일으키면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죠? 놀러 가지도 않고 수만대로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나름대로 아침부터 봉사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에 대해서 갑자기 예수님이란 엉뚱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너는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거 사단의 짓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충격받지 않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싫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사탄적인 모습, 귀신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직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마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8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 31절부터 읽어봅시다.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 보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께 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사탄아.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들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막 정당한 것을 얘기해도 여러분들 아마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봤잖아. 제자들이 다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업 포기하고, 가족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이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귀신이 들린 걸까요? 뭐가 사탄적인 그런 생각이고 삶일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사실 인간이 죄인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의 어떤 의와 선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그 선행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그렇죠? 그게 바로 사탄에게 붙들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말렸던 베드로나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하고 내가 쌓는 어떤 의로 내가 썼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귀신 들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회당에 있었던 이 귀신들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분열을 일으켜서 발작한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이 한 이야기를 잘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을 향해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완벽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라. 그럼 이 귀신 한번 보세요. 우리보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나사렛 예수래.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 그리고 게다가 당신은 거룩한 자래.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란 거를 여러분들 나랑 이제 새신자반을 해서 알잖아. 근데 이 귀신들은 귀신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완벽한 어떤 기독교적인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뭘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멸망당한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뭐가 우리를 구원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기 전에 이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귀신이 갖고 있는 더러운 사고방식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2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러운 어떤 삶이고 생각이고 그런 뭐 인생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에 이 귀신이 했던 그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앞뒤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가 있는데 가운데가 그 특징이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자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더러운 사고방식 더러운 귀신 들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하고 당신 예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관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을 아무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죽을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또 돌이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귀신들이 보면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사실 여기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평서문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를 알면서도 이 귀신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그 삶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고 사는 그 삶을 당연히 여기고 자기가 분명히 죽을 걸 알고 멸망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귀신 들린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게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베드로가 그 사탄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인생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결국 귀신 들린 삶이고 사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취업 문제, 우리의 결혼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그거 해결해 주러 온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에 처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의, 얼마 안 되는 착한 일, 얼마 안 되는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그것이 귀신 들린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은 어디에서 지금 있었습니까?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회당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기의 의의 근거가 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의롭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실천하는 자기들의 의를 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든 이방인들보다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오늘날 교회 다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봉사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자기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외치시고 회개를 외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만 바라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위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더러운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보여주는 그의 말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회당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정신은 멀쩡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은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지 않고 놀라기는 하지만 그냥 여전히 자신의 의에 갇혀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안식일에 예비하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른 사건, 그 뒤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사건을 이렇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막 축사,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축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의와 자신의 착함과 자기가 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임을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회당으로 데려가셔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여러분 이 사건에 한번 들어가 보잔 말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들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의 정체와 하실 일을 알아요. 자기네들을 멸망시킬 것까지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운명까지 알아요. 하지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어쩌면 여러분들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귀신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그 장면을 이제 제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5절, 27절 한번 25절부터 27절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명령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권위 있는 새 교훈,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웃기죠, 되게. 자신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귀신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그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에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특별하구나, 그냥 뭔가 다르구나, 어느 정도 그냥 그런 것만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마치 귀신에게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딱 나갑니다. 귀신에게 일어난 그 사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그 사건,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시구나. 그러면 제자들은 아마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작용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습니까? 사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필요로 할 수도 없고 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결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타나게 되고 그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는 분명하게 안 드러나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 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자신들이 회당에 있는 자들과 원래는 똑같은 자들이었음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다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것이 단순히 나의 결정이 아니고 단순히 나의 어떤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신변 능력에 그렇게 나를 이끌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귀신이 떠나간 상태, 그리고 이 더러운 사고방식을 버린 상태, 이게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서 새로운 그 인간적인 그 사고방식이 버려진 그 삶에서는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비록 중간에 베드로같이 엉뚱하게 나갈 때 혼내긴 했지만 그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루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을 알고 있고 어떤 뭐 내가 해야 될 어떤 실천해야 될 것을 알고 있고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을 이뤄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었다는 것이 이 귀신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회당의 이 가르침이 안식일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안식일을 알고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귀신에 불과했죠. 그럼 이것을 늘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실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 여러분들, 구원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답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신자가 되어지도록 애쓰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모두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신자는 그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섭과 능력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 거룩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새 교훈,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말하는 방법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냐, 그 방법론에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말씀한 바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소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럼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말씀 보는 게 어렵습니까? 그걸 자꾸 내가 뭐 물론 말씀 이해를 못해서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뭐 말해도 내가 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내가 남을 용서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것을 자꾸 성경을 보니까 그게 힘들고 보기 싫고 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그분이 이루시는가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나의 사고방식과 그 삶을 해방시키시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신은 떠나가고 이제 그 텅 빈 내 마음과 내 사고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설교를 듣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종교와 기독교를 분명히 구분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사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는 성경이 있는 것이지 어떤 내 삶을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거나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큐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끄떡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저는 뭐 청소년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진짜 참된 신앙의 삶인지, 뭐가 그냥 종교생활이고 뭐가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인지 적어도 이거는 구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오해? 그냥 어떤 내가 기독교라는 그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거기 안에서 주어진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보고 계십니까?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시냐면 그걸 보는 게 신앙이에요.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어떤 요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내게 요구하시는 그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봅시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그 귀신의 사고방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뭐 나한테 내 삶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필요할 때, 그렇죠? 내가 원할 때, 내가 문제 생겼을 때, 뭔가 일 처리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요구하는 그 베드로와 같은 사탄적인 그런 기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심각한 우리의 처지를 정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그거를 좀 보고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앙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겠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그 모든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드시는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좀 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신 들려 있는 세상적인 모든 사고방식에 막 붙들려져 있는 우리의 그런 것들이 새롭게 되고 또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